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내 원동력은 사소한 행복. 오늘의 날씨, 낙엽아 잘가. 여러분, 이 농담 아시나요? 대한민국의 사계절은 봄, 여름, 갈, 겨울이란 말이요. 요즘 가장 와닿는 말입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아직 곳곳에 초록잎들이 남아있어서 아, 곧 노랗고 빨간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싶었죠. 근데 이게 웬걸? 다 끝나버렸다. 시작도 안 해봤는데. 가을 풍경을 즐겨기도 전에 폭풍우가 막 몰아치더니 앙상한 가지만 남아버렸더라고요. 날씨는 또 어떻구요? 시원하던 바람은 이제 칼처럼 날카로워지고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으면 시려워서 참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슬슬 친환경 손난로 하나씩 장만하셔야겠습니다. 아, 그게 뭐냐고요?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말이죠. 아, 군고구마는 별로라고요. 그럼 동그랗고 김이 폴폴 나는 찐빵은 어떠세요? 아이고,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게 아닌데 엉뚱한 대로 튀었네요. 태연의 This Christmas. 왠지 따뜻했던 그날 밤 눈꽃이 내려앉은 두보래 스치듯 가벼운 너의 입술이 난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 Beautiful night 그날에 넌 기억해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 늘 찾아와 주기 그래서 오늘 하려던 얘기가 뭐냐면요. 어쩌면 군고구마, 찐빵과 관련됐을지도 모르겠네요.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제게 행복을 주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적어보려고 해요. 학교와 집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와 과제에 치이는 일상을 살다 보면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가슴이 답답하곤 하죠.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내 행동 반경을 넘어선 먼 동네로 떠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이동수단은 무조건 버스. 창밖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야 해요. 달달거리는 버스를 타고서 반짝이는 강과 예쁜 가로수를 보면서 힐링도 하고요.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과 오피스룩을 입은 직장인들도 구경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나버린 삶의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곧 겪을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흥미롭달까요? 아, 또 하나 재밌는 점은요. 버스 창문 너머로 정말 많은 현수막이 보이는데 잘 들여다보면 그 동네에서 하는 문화 행사 같은 것도 알 수 있답니다. 재밌어 보이는 전시나 공연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엔하이픈의 테임드 데스트. 이렇게 일종의 시티투어 같은 버스라이딩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주로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사람 사는 동네를 찾아가요. 학교, 학원, 아파트가 모여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검색창에 땡땡동 맛집이라거나 땡땡초등학교 맛집을 쳐서 맘카페 댓글을 참고하면 주민들이 인정한 또간집을 찾을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맛집 적중률 100%였어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골목길에 있는 카페에 들러서 맛있는 커피까지 한잔하고 나면 답답하던 마음이 뻥 뚫리고 여유가 퐁퐁 샘솟는 느낌이더라고요. 바쁜 일상에서는 늘 가장 빠른 경로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아예 이렇게 버스 여행을 계획하니 꽉 막힌 도로도 그리 싫지 않았습니다. 참 뭐든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도 밋밋한 일상이 지루하다면 낯선 동네로 나가보는 게 어떨까요?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변주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델의 When We Were Young. Everybody here is watching you, 'cause you feel like home. You're like a dream come true. But if by chance you're here alone, can I have a moment before I go? 'Cause I've been by myself all night long, hoping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You look like a movie, you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of when we were young. Just like a movie, it was just like a song. I was so scared to face my fears. Nobody told me. (목소리) 여러분은 급한 일을 처리하는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하고 있던 일을 잠깐 놓고 산책을 하고 온다거나 머리를 감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다시 하고 있던 일로 돌아오면 오히려 능률이 확 올라서 빨리 끝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다고요? 그럼요. 이런 효과를 뜻하는 심리학 용어도 있다고요. 바로 브루잉 효과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을 잠시 멈추면 그 순간 잠재의식이 깨어나서 독창적인 사고 과정을 떠올린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가 복잡하던 정보들을 알아서 척척 정리하고 새로운 영감을 끌어내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것 하나 기억하세요. 하고 있던 게 잘 안 된다면 괜히 같은 일을 붙잡고 있지 말고 잠깐 다른 곳으로 벗어나 보는 거예요. 저처럼 낯선 곳에 가서 생각을 정리해봐도 좋고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이라는 말 전하면서 날저기 덥겠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박예린, 음향은 김태환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8일 하지민 승. H UBS